아담과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Y hemos hablado sobre Adán y Cristo. 아담 그리스도는 하나의 모형론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Y esto se puede decir es de tipologías, de tipo. 두 대표적인 인물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Está comparando dos figuras muy representantes de todos nosotros. 구원적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Y en sentido de en sentido de salvación estamos refiriendo Cristo como segundo Adán. 혹은 둘째 아담이라고도 말합니다. Y referimos a él como segundo Adán.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Y por la resurrección de Cristo, todos nosotros creyentes recibimos nueva creación. 한 사람 아담 안에서 우리 모두는 다 죽음의 예표로 나와 있습니다. Y por una persona el pecado entró al ser humano.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육을 가진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Y la Biblia nos dice todos los que tienen carne son pecadores. 육을 가진 사람이 죽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No hay ninguno quien tiene carne y no muere.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육을 가졌지만은 그런 죽음 가운데서 부활했습니다. Y nuestro Señor Jesucristo él vivió con su carne, pero después su muerte él resucitó.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에 그 두 사람 대표하는 인격체가 있습니다. Y aquí tenemos dos tipo, dos personas representativos de todo ser humano. 한 사람 아담을 통해서 죄와 죽음이 이 세상으로 왔습니다. Y por una persona y pecado y la muerte llegó al mundo. 그리고 한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과 생명이 왔습니다. Y por una persona Cristo, resurrección y la vida eterna llegó al mundo. 이거는 우주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Y esto tiene carácter universal. 그래서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아담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Y todos nosotros fuimos creados como nuevo Adán. 자, 그다음 여러분 이해가 되신 줄 압니다. 다음으로 육과 성령이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Y vamos a tratar el tema de carne y espíritu. 예수 그리스도는 두 가지의 성품이 있습니다. Y Jesucristo, en Jesucristo hay dos personalidad, digamos.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Y esto es deidad de Cristo Jesús.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Y él es hijo de Dios.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Y él es el imagen de Dios. 그러나 여자의 몸을 입어서 육으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Y él vino recibiendo carne de ser humano, vino, nació de una mujer. 그리고 다윗의 혈통으로 왔습니다. Y él vino como descendiente de David. 그러나 그는 죄가 없으십니다. Y pero él no tiene ningún pecado. 그것이 우리와 다른 점입니다. Y eso es la diferencia de Señor Jesús. 죄가 있으면 중보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Y si uno tiene pecado, él no puede servir como interceder. 그래서 하나님은 죄 없는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우셨습니다. Y por eso nuestro Dios él puso como sacrificio perfecto para nosotros.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 가운데서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한 아들이 되었습니다. Y él resucitó, Dios lo resucitó de la muerte y esa resurrección se hizo como hijo de Dios. 이 육과 성령이라는 것은 서로 대립 관계가 아니고 하나의 새로운 양식입니다. Y el espíritu de carne no está en situación de conflicto, pero es el dos diferentes.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Y por Cristo vino una era nueva. 새 시대는 성령이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Y Dios nos dio el regalo de Espíritu Santo. 이제는 성령의 자유의 영역으로 옮겨졌습니다. Y ahora nosotros vivimos en área donde Espíritu Santo nos permite libertad. 구약 성경 요엘서 2장 28절입니다. Y Joel 2:28. 이 성령은 종말 시대에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Y en último días yo voy a dar regalo de Espíritu Santo, así lo dice Dios.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의롭다 함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의롭다는 말을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Y ahora cuando yo menciono justicia de Dios, hay que entenderlo bien. 이거는 사회적인 정의와 다른 개념입니다. Y esto no es justicia social.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가질 수 있는 의의입니다. Y esto es justicia que solo Dios lo posee. 아무런 죄인도 그 의의를 보면 볼 수가 없습니다. Y ningún pecador, ser humano puede poseer eso. 이 의의를 보면 자기 죄를 다 드러내놓게 되어 있습니다. Y cuando nosotros fuimos encontrados por Dios y todos nuestros pecados aparecen. 그리고 바울의 이제 또 다른 면을 또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Y queremos observar otra explicación de apóstol Pablo.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Y esto es hijo de Dios y imagen de Dios. 여러분이 바울 서신을 많이 읽어 보셨으면 아마 이것을 쉽게 알 것입니다. Y si usted leyó muchas veces epístolas de apóstol Pablo y pueden entender, pueden encontrar muchos de esos. 바울의 신앙 고백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Y la confesión de fe de apóstol Pablo es muy importante.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있습니다. Y en esencia Cristo Jesús él es imagen de Dios.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Y él es el hijo de Dios.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En cumplimiento de su tiempo Dios mandó su hijo propio al mundo.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Y esto qué quiere decir?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뜻입니다. Eso quiere decir que Cristo estuvo con el Padre Santos siempre.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그리스도가 이제 세상으로 오십니다. Y el Dios preexistente que estuvo con Dios, él vino al mundo. 우리가 사는 이 역사 안으로 오셨습니다. Y aquí en este mundo de historia él vino.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까지 그 내용이 나타나 있습니다. Y Filipenses capítulo 2 y hasta 5 expresa eso. 오늘 저녁에 다시 읽어 보시길 바랍니다. Y que lo estudie después ustedes.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도 말합니다. Y también apóstol Pablo dice el Cristo es la imagen de Dios. 또 그리스도는 먼저 나신 자라고도 말합니다. Y también él es el preexistente hijos. 얼른 보게 되면 그리스도가 시간적으로 나중에 왔다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Y a lo mejor de aprisa entendemos de que Cristo vino después.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Eso no quiere decir eso. 아담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Y él estuvo antes de Adán. 아브라함보다 먼저 계셨습니다. Él estuvo antes de Abraham. 그는 근본 하나님이십니다. Y él es Dios. 그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Y él estuvo con Dios. 그 하나님께서 이 역사 세상으로 오셨습니다. Y ese mismo Dios vino al mundo vestido en carne. 그것이 동정녀 탄생입니다. Y esto es nacimientos de virgen. 이것은 시간적으로 해석하면 아니 됩니다. No podemos interpretar con tiempo estos. 그리스도의 그 신분을 보셔야 합니다. Y ahora hay que ver el posición de Cristo. 그리스도의 신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Y qué es el oficio y posición de Cristo, él es hijo de Dios.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그랬습니다. Y en esencia él es Dios. 여기에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봅니다. Y aquí podemos hablar el Dios y creados.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Y Cristo junto con Dios él creó toda la creación.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그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Dios nos hizo imagen de Dios. 그걸 만든 이유는 우리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Y la razón es para que él reciba gloria.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걸 원합니다. Y Dios quiere que nosotros demos al gozo y alegría a él.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선택했습니다. Y por eso el Dios eligió el pueblo israelita.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했습니다. Y pero pueblo israelita ellos no pudieron satisfacer como pueblo de Dios.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Y porque ellos violaron comando de Dios.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아시죠? ¿Qué es el pecado?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El pecado es no creer en Dios.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Y es violar la ley de Dios.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No obedecer a Dios es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합니다. No creer en Jesucristo es pecado. 그 이 세상은 모두가 그 죄 아래에 있습니다. Y todo el mundo está bajo ese pecado. 그래서 이 창조주와 이 피조물의 관계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Y ahora vemos la relación entre creador y creados. 우리 사람들도 타락했습니다. Y todos nosotros pudrimos. 사람뿐만 아니라 만물도 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회복을 기다린다고 말합니다. Y no solamente ser humano, pero todo universo, todo creado espera restauración de Dios. 그리스도가 오실 때 모든 것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Y cuando venga Señor otra vez y todo va a estar restaurado. 그러므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 있습니다. Y hay cosas que vamos a cambiar. 우리의 마음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Y nuestro corazón necesita recibir renovación. 우리의 감정도 변화되어야 합니다. Y emoción también tiene que recibir renovación. 우리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Y nuestro conocimiento también tiene que recibir renovación.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Y necesitamos saber qué es la voluntad de Dios. 바울이 바로 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Y apóstol Pablo nos explica qué es la voluntad de Dios. 하나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도록 말했습니다. Y nuestro Dios nos comandó de que alabara solo a Dios.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을 경배하는 것은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Y cuando uno empieza a dar culto al creado, esto es ídolo. 우리가 달과 별, 하늘의 천체, 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절하지 않습니다. Y los cristianos no alabamos, no agachamos nuestra cabeza ante árbol o estrecha luna o sol.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합니다. Y solo a Dios damos culto. 이것이 일계명입니다. Esto es el concepto de apóstol Pablo. 여러분 십계명을 그렇게 보셔야 합니다. Y ustedes cuando leen el 10 commandamientos, ahí así tiene que entenderlo. 여기 먼저 나신 자는 시간적으로 먼저 나신 것이 아닙니다. Y el nacido primero eso no quiere decir el tiempo.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뜻입니다. Eso quiere decir que él estuvo con Dios desde primero.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뜻입니다. Y en tiempo anterior él estuvo con Dios.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보다 훨씬 후에 왔습니다. Si nosotros no leemos bien, muchos piensan de que Jesucristo vino mucho después de Adán. 그거는 시간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Y eso cuando uno mal interpreta la Biblia. 예, 여러분 이제 그것을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Y eso es aspecto muy importante. 여기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을 아들을 말합니다. Y ahora cuando menciona Señor Jesús, él es el hijo de Dios que preexistía. 이것을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바울이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나의 구원론으로 보는 하나의 기독론입니다. Y esto es teología de cristología de apóstol Pablo. Dios el hijo él preexistió. Con Dios antes. 더욱 중요한 것은 otra cosa importante, 미리 선제에 계시던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예수와 y el Dios que preexistía con Dios, el Hijo de Dios. 십자가에 못 박혀진 그 예수는 다른 예수가 아닙니다. Y el Hijo que murió en la cruz no es el dos diferente Cristo, es mismo. 동일한 예수입니다. Es mismo Jesús. 그리스도가 이 오는 동안에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거기 남겨두고 왔습니다. Y cuando Señor Jesucristo vino y dejó su toda gloria allá, gloria del cielo allá en el trono.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입니다. Él vino en forma de ser humano. 사람과 같이 그렇지만은 죄는 없으십니다. Y él vino como ser humano, pero él no trajo su pecado. 그러나 하나님의 신성이 그에게 떠난 것은 아닌 것입니다. Pero eso no quiere decir que deidad es la palabra correcta de Dios. Deidad de Jesús se apartó de él, no es.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Él sigue siendo el Hijo único de Dios.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부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고 말합니다. Y por el evento de resurrección, él recibió recognición de que eres el verdadero Hijo de Dios.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Y qué, cómo referimos esto? 높아지신 예수라 말합니다. Y eso referimos como Jesús ascendido. 그는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Él murió en la cruz. 그리고 장사 지낸 바 되었습니다. Y él estuvo abajo ahí. 가장 낮은 자리에 처했습니다. Y él llegó al lugar muy humilde.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살리셨습니다. Y pero Dios lo levantó de la muerte. 그를 높이셨습니다, 하나님. Y él lo ascendió arriba. 모든 세계의 만물이 다 그를 경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Y toda la creación tiene que dar reverencia a nuestro Cristo Jesús.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우리가 구세주로 믿습니다. Y por eso nosotros recibimos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Él es el único Cristo para nosotros. 우리는 자연을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Y nosotros no damos culto a la naturaleza. 세상 사람들의 역사관과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다릅니다. Ahora el perspectiva de humanistas y historiólogos, el pista perspectiva cristiano es muy diferente. 많은 사람들은 운명론을 말합니다. Mucha está hablando el teoría de sus destinos.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No hay esperanza en futuro. 살 희망이 없어졌다고 말합니다. No hay esperanza en este mundo. 그건 운명론자입니다. Y esto es el teorista que habla de su destino es mal, pesimista.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합니다. Pero la Biblia nos dice, nos enseña de que Jesucristo eres alfa, inicio y omega, el fin de todo. 처음과 나중이라고 합니다. Y él es el inicio y el fin. 예.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역사의 종말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Y nosotros creemos de que un tiempo va a venir un final. 하나님이 창조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Dios creó todo el universo. 그리고 마지막에는 역사의 심판이 있습니다. Y hay juicio en fin de tiempo.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Pero no creyente inconverso no lo cree eso. 이 세상의 시점이 다 그것이 끝으로 납니다. 이 끝이 난다고. 예. Y inconverso piensa de que todo va a terminar.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Pero apóstol Pablo 우리 믿는 사람들은 죽었지만은 잠잔다라고 말합니다. Y apóstol Pablo expresa al muertos como durmiendo. 예,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가지만은 육은 땅으로 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잠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Y apóstol Pablo dice nosotros cristianos está durmiendo cuando pasa del muerte. 여기 생명의 희망이 있지 않습니까? Ahí está la esperanza de vida. 바울이 말해주는 생명관입니다. Y esa vida que apóstol Pablo nos enseñó. 바울이 말한 역사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Y ahí podemos observar perspectiva histórica de apóstol Pablo. 그래서 바울은 말하기를 이 세상을 너무 집착하게 살지 말라 그럽니다. Apóstol Pablo nos enseña que no confíe a este mundo.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Mire hacia arriba. 예, 희망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Y tenga esperanza. 희망이 아직 지금 현재 남아 있습니다. Ahora tenemos esperanza por Dios.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합니다. Cristo él es imagen de Dios. 예. 왜 우리가 그를 여러분 경배해야 되는지 아시겠습니까? ¿Y por qué necesitamos dar culto a Cristo? 예. 그리스도가 만물의 머리라고 말합니다. ¿Y por qué él es la cabeza de todos creados? 저와 여러분만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No solamente usted y nosotros estamos esperando la venida del Señor. 이 세상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가 오심을 기다리고 고대하고 있습니다. Todo creado está esperando restauración por su venida. 왜 그렇습니까? ¿Por qué? 거기에 소망 때문인 것입니다. Porque hay esperanza. 바울은 말합니다. El apóstol Pablo habla. 이 소망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참을 수가 있습니다. Y por esa esperanza nosotros podemos tener paciencia.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견디게 합니다. Y por el tiempo de tribulación y persecución podemos endurar. 바울은 그래서 인내로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Y por eso con su paciencia espere la esperanza.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Usted lo creen así?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시간은 좀 다음 단계로 나가 보겠습니다. Y vamos a hablar otros temas.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을 우리가 BC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Y nosotros referimos el tiempo anterior de primera venida del Señor Jesucristo es ante de Cristo. 예,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후부터는 AD라고 말합니다. Y después de venida de Cristo expresamos, usamos después de Cristo. 여기서 우리 한 가지 볼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우리 인간 상태는 어떠했는가 이것입니다. Aquí podemos observar antes de la venida de Cristo Jesús qué estado estuvo ser humano en la historia. 그다음에 그리스도가 오신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그걸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Después de la venida del Señor Jesús y qué cambio ahí. 예. 사도 바울은 여기에 시간적인 공간적인 세상을 이 세상 혹은 이 세대라 말합니다. Ahora Pablo habla menciona este mundo como esta hora. Esta era. 이 세상은 공간적인 것입니다. Y este mundo tiene el espacio. 이 세대는 그 시간적인 것입니다. Y esta generación quiere decir el tiempo. 그런데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을 등진 세상, 하나님의 그 법을 어긴 사람들이 사는 이 세상을 이 세상 혹은 이 세대라 말합니다. Y el mundo que está contra y rebeldiendo contra Dios es en la Biblia de apóstol Pablo menciona este mundo, esta era.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Y este mundo pertenece bajo control de Satanás. 죄에 빠져 그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삽니다. Y ahí viven inconversos. 그 이 악한 세대, 이 어둠의 세대라고도 말합니다. Y también se dice esta generación maldita. 공중의 권세 잡은 자. Y también apóstol Pablo menciona la autoridad que tiene control del cielo. 불순종의 아들들이 역사하는 영이라고도 말합니다. Y también espíritu que trabaja que funciona entre el rebeldes. 그러므로 이 세상에 속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밖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Y por eso cuando uno está viviendo en este mundo quiere decir que no pertenece a Cristo. 그러므로 이 세상에 속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Y por eso apóstol Pablo dice que no pertenezca a este mundo. 그러나 우리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Pero estamos viviendo en este mundo.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 세상의 그 풍속이나 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본받지 말고 살라고 말합니다. Pero no recibir, no imitar costumbre de este mundo. Eso es lo que quiere decir. 그러므로 이 세상에 속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Y por eso pertenecer a este mundo es muy importante. 하나님을 등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Eso quiere decir que está viviendo contra la voluntad de Dios.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 속하고 그리스도 오기 이전에 우리 사람들의 상태는 모두가 다 죄 아래에 있었습니다. Y por eso antes de la primera venida del Señor este mundo pertenecía debajo de control de Satanás. 모든 인간을 육을 입고 있습니다. Y todo ser humano tiene su carne. 예. 그렇기 때문에 육을 입은 사람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어떤 의미로 봐서. En alguna manera podemos decir que todos los que tiene son todos los que tiene carne son pecadores. 그래서 인간 상태는 죄 아래 있는 상태입니다. Y por eso el estado de ser humano es pecadoso. 여러분 우리가 잘 경험하는 이 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Y vamos a considerar un poco sobre pecado. 우리가 공간적으로 이 세상이 있습니다. Y en espacio hay este mundo. 시간적으로 이 세대라는 것이 있습니다. Y en tiempo hay esta generación. 이 둘 다 다 죄악 아래 있는 것입니다. Y esta generación y este mundo, esta era, todo pertenece a pecado.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성을 말해줄 때 결정적으로 역할을 해줍니다. Cuando decimos mundo, esto es el estado cuando uno está fuera de Dios. 그러므로 이 세상에 속한다는 것은 죄인입니다. Y por eso pertenecer al mundo quiere decir pecarlo.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성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Y lo que pertenecer a este mundo es pecar.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지나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Y todas las cosas de este mundo pasa. 여러분 유행을 아시죠? Usted sabe la onda y la fashion. Fashion, 옷을 입는 것. Y cuando usted se vesten con vestidos, hay modas, hay fashion. 그 유행은 곧 변화합니다. Y esto con tiempo desaparece y aparece otra. 프랑스 파리에서. Y allá en Francia, París. 뉴욕으로 갑니다. Y eso va a Nueva York. 예. 도쿄도 갑니다. Y después va a Tokio, Japón. 예, 여기도 옵니다. Y después viene a Guatemala. 그러나 그 유행은 영원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Pero esa fashion no es eterna. 옷이 모양도 달라집니다. Y el modelo del su vestido cambia con tiempo. 머리 모양도 달라집니다. El estilo del pelo también cambia. 예, 이것은 변하는 것입니다. Y eso cambia. 예,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Pero hay cosas que no cambia. 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Por eso hay que poner mucho cuidado.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죄를 생각하는 것인데 estamos pensando de pecado. 죄를 우리가 두 가지 큰 의미에서 죄를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Y podemos considerar dos aspectos, dos cosas de pecado. 성경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Y qué la Biblia dice sobre pecado. 인간은 육을 입었습니다. Y todo ser humano tiene carne.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Y tiene tendencia de pecar y necesita morirse. 아까 말하는 그 대표 원리로 본다면은 Y si nosotros recordamos el tipología de Adán y Cristo, 육을 가진 사람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Y todos los que tienen su carne son pecadores. 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Y no hay distinción entre judeo o extranjeros.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Y usted y nosotros todos somos pecadores. 모두가 죄 아래 있고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Y la Biblia dice no hay ningún justo, todos son pecadores. 아담이 죄의 문을 열었습니다. Y Adam abrió la puerta de pecado.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Y entró el pecado por Adam. 죄가 죽음을 동반했습니다. 죄가 죽음을 동반했습니다. Y ese pecado nos trajo la muerte. 죽음이 세상에 들어온 것이죠. Y entró la muerte al mundo. 죄가 어떻게 성립되는 것입니까? 죄가 예, 죄가 어떻게 성립되는 것이냐? Y cómo podemos decir este es pecado? 예. 그래서 이것은 이 구조를 봐야 되는데 여기서 신학적인 우리 하나 생각해 보십시다. Vamos a considerar el parte teológico un poco. 중요한 것은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Cosa importante de recordar es todo ser humano es creado de Dios. 인간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Y qué es el propósito de creación de Dios es para glorificar a Dios. 그러나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왔습니다. Pero entró a esa creación de Dios por pecado de Adán entró problema. 이런 면으로 볼 때 죄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이 죄입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 En ese sentido, rebelión contra Dios, esto es pecado. 불순종하는 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Desobedecer, eso es pecado.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는데요. Y Dios hizo ser humano.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습니다. Y Dios lo hizo para su gloria.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Pero el humano empezó a vivir para su gloria.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었습니다. Y Dios dio la ley al pueblo israelita. 우리 이방 사람들에게는 양심을 주었습니다. Y a los gentiles, a los extranjeros, todos nosotros, Dios dio conciencia. 그렇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율법을 잘못 해석했습니다. Pero el pueblo de israelitas ellos interpretaron mal sobre la ley que tenía. 이미 우리가 배운 것처럼 그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믿었습니다. Ellos creían de que es la ley es la única revelación de Dios y solo estrictamente es obedecer y observar la ley completamente puede llegar a salvación. 그 율법에 준 것이 실패했습니다. Y por eso y nadie pudo hacer la ley, observar la ley y así ellos fallaron. 그러면 이방인은 어떻습니까? Y cómo serán a los gentiles? 예, 유대인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이방인들입니다. Y aquí en la Biblia cuando se menciona gentil, eso es todo pueblos, todo etnos fuera de los judíos son gentiles.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 30절을 가보게 되면은 이방 사람들이 양심이 무뎌졌다 그랬어요. Y en Romano observamos de que los gentiles ellos su conciencia se fue casi anulados. 하나님을 영화롭기도 아니하고 y no da gloria a Dios. 감사치도 아니하고 no da gracias a Dios. 생각이 허망해졌다 그랬어요. Y está pensando en cosa vana.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졌습니다. Y también por desobedecer se oscureció su pensamiento.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y la gloria que no se pudre de Dios. 예. 그리고 버려진 만큼 그런 형상으로 바꿔 버렸다 그랬어요. Ellos cambiaron la gloria de Dios a la gloria de creados. De ídolos. 이방인에게도 실패했습니다. Y también los gentiles fallaron ante Dios. 예, 유대인들도 실패했습니다. Los judíos fallaron ante Dios. 우리 이방 사람들도 실패했습니다. Los gentiles, los demás etnos también fallaron ante Dios. 그래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성경적으로 바울이 말하는 죄입니다. Y por eso violar la voluntad de Dios es pecado. 중요합니다. 불순종이 죄입니다. Desobedecer es pecado.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Y estar rebelde contra Dios es pecado.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훌륭합니까? Y por qué el fe de Abraham es tan importante. 그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는 순종의 믿음이었습니다. Y por qué él obedeció y tuvo fe con Dios.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습니다. Nosotros oímos palabra de Dios. 근데 그 말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Y necesitamos obedecer a la palabra del Señor.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온다고 말합니다. Y la fe viene por oír la palabra de Dios. 그러나 말씀만 받고 우리가 그 따르지 않으면 무익합니다. Y escuchamos palabra de Dios y no obedecemos, no da beneficio. 여기서 우리가 잠시 말하는 그 바울의 율법관을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이 고백합니다. Ahora, apóstol Pablo confiesa. 그 율법의 의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Y por la justicia de la ley, 율법의 yeah. 의로서는 yeah. 얻어서, uno no puede llegar a la salvación. 예, 그리고 유대주의에서는 공적이 아까 말한 대로 죄의 중량보다 많아야만 구원을 얻는다고 말합니다. Y los judíos piensan de que en judaísmo si hay más cantidad de buena obra que su pecado va a recibir todavía a la salvación. 부분적인 범죄는 전체의 범죄라고 말합니다. 부분적인 이 범죄가 범하는 결과 전체를 범하는 결과 율법을 Pero la ley dice si hay violación de una pequeña parte está cometiendo falla contra toda. 그들은 육적으로 난지 남자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했습니다. Todos los judíos, todos los varones nacido en 8 días tiene que recibir circuncisión.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원했습니다. Y apóstol Pablo está mencionando circuncisión de corazón. 외적 할례나 의식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Circuncisión exterior no llega, no logra. 그래서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Ahora la ley es muy santa. 그러나 율법으로서는 구원을 얻는 수단이 아니라고 말해 줍니다. Pero la ley no es el medio para llegar a la salvación. 여러분 이 점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Y eso nunca tiene que fallar en su ministerio. 바울의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Esto es el dogma de apóstol Pablo, muy central.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강조합니다. Y apóstol Pablo él proclama y acentúa la justicia de Dios. 제가 이 장성교사님께 다시 한번 부탁하겠습니다. 좀 쉽게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Y bueno, las justicias de Dios hay que entenderlo muy bien para entender la teología de apóstol Pablo. Esta justicia de Dios solo ser humano no lo tiene por buena conducta que tenemos y obedecer por tratar de obedecer a la palabra de Dios uno nunca puede obedecer todo, porque todo tenemos carne, tenemos tendencia de pecar. Entonces, con esa naturaleza no podemos llegar a la justicia de Dios. Eso quiere decir que el nivel de justicia que Dios espera de ser humano. Pero llegamos ahí a la justicia por la justicia de Dios que Dios puso sobre su Hijo por su muerte en la cruz. Porque el paga de pecado es muerte. Y por nuestro pecado Él murió en vez de nosotros en Calvario. Por eso y Dios hizo justicia con nuestros pecados. Ya castigo fue hecho en la cruz. Entonces, y con ese castigo Dios recibe justicia de nuestro pecado. Y nosotros, nuestro pecado ya está en Calvario. El Señor recibió todo castigo de nuestro pecado. Por eso, en su lugar, nosotros recibimos la justicia de Dios. Si tienen pregunta, después le explico más. 여러분이 이 바울이 말하는 의를 여러분이 이해한다면 이 강의는 성공한 것입니다. Si ustedes entienden la justicia de Dios que Pablo quiere explicar, estamos teniendo un éxito en esta lectura. Pero si no lo entiende, problema grave. 바울이 이것을 강조합니다. Pablo está hablando eso. 그래서 유대인들은 의로서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Y por eso mismo apóstol Pablo dice que los judeos que observa la ley no puede llegar a la salvación.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가 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Y por eso Pablo expresa de que los judeos no quiere este concepto de la justicia de Dios. 자기들이 믿는 의가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서 박탈당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Y los judíos piensan en esta manera de que por la intervención de Cristo que los cristianos están hablando, la justicia de los judíos por la ley están aboliciendo. 여기서 사도 바울이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말해 줍니다. Y ahora el apóstol Pablo está explicando qué función tiene la ley de judíos. 유대인들은 거룩한 율법을 소유했습니다. Y los judíos tienen la ley santa. 율법에 그 자랑을 함으로 육적인 자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Y porque ellos consideran de que ellos son pueblo elegido de Dios y pueblo especial que tiene su ley y ellos son orgullosos de que ellos poseen 나는, la ley. 나는 유대인이요. Y ellos dicen, nosotros somos hebreos. 나는 메시아 백성이요. Y también somos pueblo de Dios. 나는 또 할례를 받았어요. Y también nosotros recibimos circuncisión como señal pacto con Dios.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Y también ellos automáticamente por ser judíos y teniendo todo eso, automáticamente llega a la salvación. 왜 하나님이 선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Y porque ellos pensaron de que es buen pueblo de Dios.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Pero apóstol Pablo lo niega.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자연인이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Y por ser solo judío no recibe salvación, no garantiza salvación automática. 여기에 율법의 목적이 있습니다. Y aquí hay el propósito de la ley. 이 율법은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줍니다. Y la ley nos hace entender qué es pecado.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시켜 줍니다. Y la ley nos introduce qué son listado de pecados. 율법이 오기 전엔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Y antes de venir la ley la persona ser humano no sabía qué era pecado y qué era buena cosa. 율법이 와서 죄를 알게 해 주는 것입니다. Y cuando vino la ley entonces ser humano empieza a distinguir. 그래서 죄인 된 인간은 이제는 구원자를 쳐다보게 만들어 줍니다. Y por eso los seres humanos calificados por la ley como pecadores, ellos buscan la salvación.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하게 만들어 줍니다. Y eso se necesita Cristo Jesús. 그래서 그는 말하길 율법은 인도하는 선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Y por eso el apóstol Pablo dice la ley es el maestro que indica a la salvación. 율법은 거룩한 것입니다. La ley es sagrada. 그러나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Pero la ley no da salvación, no es un medio de salvación. 율법은 그리스도에게로 가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La ley nos introduce y nos lleva al Cristo. 그걸 바울을 갈라디아서에서 몽학 선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Y apóstol Pablo lo explica en la Galata claramente en eso. 옛날 그 헬라 세계에서 아이들을 교육시켰습니다. En el mundo helénicos de griegos en tiempo antiguo y educaron los niños. 그 선생이 학생을 그렇게 인도하는 그런 선생이 있었습니다. Y maestros guían los estudiantes. 아이들을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합니다. Y guían que ellos caminen en camino recto. 좋은 생각을 갖도록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Que tengan buen pensamientos. 그 행동도 자제시켜 주는 것입니다. Y también ellos aconsejan de acción. 그 선생이 그렇게 인도해 주는. Y los maestros los guían al crecimiento. 이것을 우리가 몽학 선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Y eso hablamos el maestro de guía. 자, 그러면 긍정적으로 바울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Entonces positivamente, ¿cómo apóstol Pablo lo explica? 새로운 구원의 약속을 말해 줍니다. Apóstol Pablo habla de promesa de salvación.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 사람들을 죄인으로 준비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Y la ley prepara para la salvación. Apóstol Pablo explica. 지금 제가 말했지만은 그러나 이 죄를 다른 식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Pero hay personas que interpreta en diferente manera. 우리의 육은 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Hay filósofos que piensa de que todo carne es básicamente malo. 우리 모두는 영과 육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Y todo ser humano fuimos creados con carne y espíritu. 그렇지만 우리가 육을 학대하는 것은 잘못인 것입니다. Pero el pensamiento de castigar el carne parte del ser humano es no es el correcto.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매어 달리기 위해서 금식기도 할 때가 있습니다. Y cuando ustedes oran en ayunos, 그것은 필요한 것입니다. Esto es necesario. 그러나 우리 육체를 먹이지 않으면 육은 우리의 쇠합니다. Y pero nuestro cuerpo carne sufre. 먹기도 하고 잠도 재워야 합니다. Y nuestro carne necesita alimento y también necesita descansar. 그래 우리가 건강한 육체를 보존할 수가 있습니다. Y por así podemos conservar el salud de ser humano. 그러나 아까 제가 말하는 그 헬라에서는 생각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Pero filósofos griegos piensan otra manera. 소위 말하면 비교 종교학자들이나 예, 비교 종교학자들. Y algunos teólogos de religión de comparación, 그 otra religión. 그 영지주의라 하는 그런 사상이 있었습니다. Y había un pensamiento de gnosismo. 근데 그 사람들은 말하기를 외적인 것은 우리가 이 바깥 것은 저열하고 모두 나쁜 것이라고 봅니다. Y lo que sale por afuera es el exterior es todo malo en gnosismo, filosofía gnosismo. 이 내적인 것은 보다도 영적이고 신성한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Y lo que está dentro interior es algo más santa. 그래서 육은 악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Y por eso ellos piensan de que la carne es malo. 육을 학대하는 것입니다. Y ellos castigan carne. 금욕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Y ellos entonces en su religión está castigando el parte de carne. 바울은 말하기를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합니다. Apóstol Pablo nos enseña de que nuestro cuerpo es el templo de Dios.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Y aquí adentro, aquí en corazón, Dios, Espíritu de Dios reside. 부활할 날에 우리가 새 몸을 입는다고 말합니다. Y cuando nosotros en tiempo de resurrección recibimos un cuerpo diferente. 새 몸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Y con cuerpo nuevos nos vamos a convertir en ese tiempo. 그래 바울에 있어서 몸 사상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El concepto del cuerpo es muy importante a apóstol Pablo. 이것이 바울의 교회관까지 연결이 됩니다. Y eso está relacionado con su teología de la iglesia. 이제 우리가 죄의 보편성을 보시길 바랍니다. Y ahora vamos a hablar el universalidad del pecado. 우리 모두가 다 육을 입고 있습니다. Y todos nosotros tenemos carne. 육을 가진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Y todos los que tienen carne son pecadores. 죄는 죽음을 동반하는 것입니다. Y el pecado trae el muerte.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El pecado, el pago de pecado es la muerte. 우리는 육을 입고 있습니다. Y todos nosotros tenemos carne. 육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Y todo carne debe morir una vez. 그 대표 원리를 본다면은 Y vamos a ver el principio de todo esto.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두 다 죄인입니다. Y la Biblia nos enseña que los judíos y los gentiles todo una vez muere. 우리가 지금 말하기를 그 율법이 없으면은 율법이 없으면 죄가 성립 안 되지 않는데도 예. Y nosotros hablamos si no hay ley no reconocemos que es pecado. 율법이 오기 전에 있는 사람들도 모두 다 죽었습니다. Y los que vivían antes de la venida de la ley ellos también murieron. 죄의 결과가 여러분 나타났습니다. Ahí apareció también el resultado de pecado. 죄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납니다. Y el resultado de pecado trae ira de Dios.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심판하십니다. Y Dios da juicio al pecado. 죄의 결과로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Y por por tener resultados, Dios expresa su ira.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는 방법은 여러분 이방의 그런 신들처럼 복수하는 그런 진노가 아닙니다. Y cuando Dios expresa su ira, no está expresando como Dios de otra religión lo hace como revengar. 하나님이 진노는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도 진노가 있습니다. Y no solamente ira de Dios aparece ahora, pero en futuro va a aparecer también.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여러분. Dios siempre. 예, 이제 말 da su juicio. 예. 또 여기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Aquí tiene significado doble.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데요. Nuestro Dios da juicio. 죄인은 반드시 파멸하는 것이고. Y pecadores él recibe juicio. 죄인의 파멸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Y por dar juicio castigo al pecador Dios recibe gloria.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애굽을 파멸시켰습니다. Y Dios destruyó el rey Paró porque rey Paró molestó al pueblo israelita y recibió gloria. 그래서 이스라엘이 구원 얻었습니다. Y así pueblo israelita recibió salvación por su éxodo. 애굽은 패하고 이스라엘은 구원됐습니다. Y Dios recibió su gloria por destruir el rey Paró y recibió gloria. 이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습니다. Y por este evento Dios recibió su gloria. 하나님은 여러분 어떨 때는 이렇게 진노하십니다. Y Dios expresa su ira por su juicio. 어떤 것은 진노를 연기하십니다. Y de vez en cuando Dios propone 여러분이 demora su ira. 여러분이 죄를 짓고 아무렇지 않다고 해서 여러분 안심해서는 아니 됩니다. Y después de cometer pecado y Dios no le da castigo y eso no quiere decir que no tiene que preocuparte de su pecado. 왜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는가? ¿Por qué Dios no expresa su ira? 하나님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Dios lo deja. 그 진노를 연장시키는 것입니다. Y eso están poniendo para atrás. 언제까지 연장시킵니까? Y hasta cuándo Dios lo aguanta? 그리스도의 심판대까지 연장시킨 것입니다. Y hasta el juicio de Cristo. 어떤 진노는 즉각적으로 오는 진노도 있습니다. Hay ira que viene de inmediato.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멸하기 위해서 진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노를 멸하기 위해서 진노하신 것이 아니라고. Y Dios el Dios no puso su ira para destruir.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수도 있습니다.